바라보며 소름 음악에 실려 우리는 떠나 보며 어둠 침묵에 실려 우리는 떠나가고 있었죠. 창밖에 비가 내리고 우린 우상 없는 이별